조금만 있어. 눈이 멀었다 그깟 사랑 따위에 뛰어들었다 네가 사는 세상에 넌 나를 뜨겁게 해 정신 못 차리게 해 넌 나를 날개도 없이 하늘을 날게 해 뛰어들게 네가 불길이라면 나는 따뜻하다면 태워릴게 뛰어들게 가슴할 길이라면 나는 부드럽다면 몸 던질게 네가 나를 벼락 끝에 세운다면 알고 싶다면 떨어질게 hey, 네가 나를 어둠 속에 가둔다면 피곤했다면 녹아먹게 hey, 어떤 자극적인 자극보다 자극적인 자극 널 위해서라면 사는 것도 그만두고 싶게 해 나를 눈이 멀었다 그깟 사랑 따위에 뛰어들었다 네가 사는 세상에 넌 나를 뜨겁게 정신 못 차리게 넌 나를 날개도 없이 하늘을 날게 해 뛰어들게 네가 불길이라면 나는 따뜻하다면 타오르게 뛰어들게 가시밭길이라면 나는 부드럽다면 몸 던질게 굳이 다치면서라도 같이 있고 싶은 가치 있는 사람 숨이 막히면서라도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은 사람 뛰어들게 네가 불길이라면 나는 따뜻하다면 타오를게 뛰어들게 가시밭길이라면 나는 부드럽다면 몸 던질게 뛰어들게